애국의 마음 손일에 담아 통일 저국의 밝은 미래를 그려보는 음악 감상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첫 순서로 노래 장군님은 전초선의 계신회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위대한 선군덕에 흥해가는 내조국의 휘양하고 찬란한 현실을 대하할수록 우리 인민들은 오늘의 이 행복을 지켜주고 꽃피워 주시려 족들의 청구가 지척에 있는 최전방 전선길과 높고 험한 고지들을 굳고 고르신 어버이 장군님의 불멸의 로고를 생각하며 눈시울을 적시고 있습니다. 김종훈 작사, 오마진 작곡인 가요 장군님은 전초선에 계신에는 권한의 행군 강행군 시기 우리 인민들의 자기 용도자에 대한 숭고한 그리움의 세계, 굳건한 믿음의 세계를 반영하여 주체 85, 1996년에 창작되었습니다. 가사에서는 백두의 선군 용장이시며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계시는 한 우리 인민의 행복과 민족의 운명은 반드시 수호된다는 절대적인 신념을 격조 높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인민들을 위하여 언제나 바람세찬 전선길을 고르시는 아버지 장군님에 대한 담없는 흠모와 신뢰의 감정을 깊은 감동 속에서 절절하게 펼쳐 보이고 있습니다. 가사에 담겨져 있는 이러한 사상적 내용은 흠모의 정이 흘러넘치는 선율에 의하여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높은 음구에서 시작된 선율은 특별한 저약 진행이 없이 순차적으로 상승과 하강 진행의 유기적인 결합 속에서 부드럽고 은근한 종소를 안고 첫 부분을 마무리하면서 한없는 그리움과 경모의 감정이 흘러넘치게 하고 있습니다. 종박자로 흘러오던 첫 부분 손율과는 달리 약기박자로 시작된 둘째 부분 손율은 초음부터 8도 조약으로 감정정서를 한껏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서 특색 있는 것은 보다 확대된 리듬과 세분화된 리듬과의 유기적인 결합입니다. 이것은 손율의 신축성을 보장하는 데 이바지되고 있으며 매우 뜨겁고 졸졸한 정서를 강하게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리듬적 결합으로 이루어진 선율은 종소적 고조점에서부터 순차적으로 내려오다가 다시 7도로 조약함으로써 장군님에 대한 우리 인민의 절대적인 믿음의 감정을 인상 깊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래는 이처럼 깊은 사상적 내용과 그와 잘 어울리는 선율 형상으로 와요 우리 인민들과 인민군 군인들 속에서 많이 불리워지고 있습니다. 그럼 노래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아멘. 다음은 너리 장군님은 백승의 룡장을 감상하시겠습니다. 가요 장군님은 백승의 룡장은 주체 94, 2005년에 창작되었습니다. 신운호 작사, 개훈경 작곡인 가요 장군님은 백승의 룡장은 손군의 기치 높이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수호하시고 사회주의 조국 당후의 백승의 역사를 아로새기신 위대한 장군님은 희세의 천출명장이시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가사의 1절에서는 백두산 청대와 인연을 맺으시고 백두산 청대로 장장 수십 성상을 승리로 빛내시며 주체의 조국을 불피의 사회주의 강국으로 빛내어주신 걸출한 손군 용장의 용은 불멸할 업적을 높이 칭송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는 최전연의 철룡이며 풍랑 사나운 솜초소 바닷길에 새겨진 백두룡장의 고룩한 용도에 자욱이 있어 우리의 조국은 무족의 성세로 솟구쳐 오르고 승전고설이 높이 올리는 푸른 하늘이 펼쳐졌음을 함축된 시어에 담아 의미 깊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는 백두산 장군을 혁명무력의 최고 사령관으로 높이 모시고 승리만을 떨쳐온 우리 군대와 민의 앞길에는 영원히 백승의 륙사만이 펼쳐질 것이라고 온 세상에 긍지 높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가요는 승리자의 전엄도 높이 천출명장의 불멸의 업적과 위인상을 긍지 높이 칭송한 가사 내용에 맞게 선율도 활력있고 힘있는 총소로 일관시켜 사상성과 예술성의 통일을 높은 경지에서 실현하고 있습니다. 쏠내림 대조에서 힘있게 전개되는 선율은 단순 이 부분 형식의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빛깔 있는 화성진행이 안받침된 전념의 선율은 전진감이 넘치나는 정적인 리듬진행과 허소성이 강하게 나타나는 대조식 음조진행의 유기적인 조화를 통하여 손군용장의 선길 따라 승리의 진군길을 힘차게 이어온 천만고민의 용용한 기상을 그대로 느끼게 하여주고 있습니다. 후렴의 선율진행은 전념 선율의 정서를 보다 앙양시켜 약박으로 시작되는 리듬진행과 높은 음구에서의 음조진행으로 손근용장의 업적을 칭송하여 도치는 촌만군민의 만세의 환호성을 음악적으로 실감있게 재현하고 영원한 승리에 대한 굳은 확신과 신념을 사람들의 가슴마다에 깊이 심어주고 있습니다. 그럼 너리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오늘의 음악 감상 시간을 여기서 마칩니다.